달라졌어. 그 모습이 날까 어색해서 자꾸 숨기게 돼. 네가 날 봐주길 바란. 난 자꾸만 틱틱거리면서 네 주변 돌고 돌아 너에게 보이고 싶어. 수줍게 서 있던 내 모습 괜히 손 잡고 싶어져서 다가가 널 보는 내 시선 들키가 내 맘 티날까 망설여져. 남들이 바보 같다 해도 네가 다 안다 해도 저 너무 아련한 이제 난 너 지켜보며 이대로 네 곁에서 바라만 봐. 다 안다 해도 저 너무 아스라이. 이제 난 너 지켜보며 이대로 네 곁에서